원했던 건 성공, 너가 만든 법을 사기꾼의 저를 믿은 뇌를 처분한 될 거야. 터널 동안 속에 너는 나란가 즐거운 걸어내지. Struggle sticky sticky sticky sticky 몸에 돈이 붙어 적혀 럭키 칠튼 시켜서 먹은 나의 목숨 마치 킬든 다시 나의 기분 지금 마치 비기 비기 비기 햄노타이즈 다시 늘어체줘. 늪어지나 빠져 늪엔 멘붕 시야가 틀어 자꾸 보이는 데볼드 사이 난 개들 잡아먹는 괴물이 됐고 like a fucking drug. Hey, don't got that I'm done. 할도 못 느는 놈들은 반성하고 잡아 너희 줘. Yeah, kill em. Yeah, 나도 관심 없어 너. 나도 관심 없어 너. Yeah, 동기처럼 나는 끈. Yeah, 쓸어 담을 거야 돈. 그래 이제 바빠 나쁜 짓만 골라. Yeah, I'm fucking bad buddy, buddy, bad buddy. Yeah, yeah, I'm fucking bad buddy, buddy, bad.